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새해 농사 차비에서 집단적 혁신의 보을기를 세차게 집히어올리고 있습니다.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첫 보름 동안에 전국적인 거름 생산 계획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15%로 넘쳐 수행됐으며 흙보산 비료 원료 확보, 흙갈이 계획도 각각 117%로 초과 완수됐습니다.